아, 내가 선곡하는 거야? 이번에 몇 번째였지? 세 번째였나? 이안 맥그리고 난 네가 왜 우는지 알겠다. 웃음을 왜 참고 그러니? 어? 또 웃음 옆에서. 이런 춤추거든. 근데 말이야, 노래는 되게 경건한데 시작이 웃고 시작하니까 블레블레블레블레블레. 미안해, 나의 감정선이 떨어졌어. 넌 연매 끓이고 노래 못한다 그런 똥놈이니까. 미안해. 괜찮아, 이 앞부분은 원곡에서 치우면 돼, 날리면 돼. 편집은 내가 하니까. 앞에 잡담이 다소 있었지만 이 노래가 바닐라 스카이 OST에 있었던 One of Us라는 노래인데, 장면은 다른 장면에서도 아마 나왔을 건데, 그 바닐라 스카이는 봤어? 안 봤어. 나 그거 원작은 봤어. 아, 오픈 UI죠? 그 톰 크루즈를 안 좋아했어. 근데 어쨌든 영화 뭐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번 주에 난 오스틴 파워를 다 봤다고. 다 들은 거지만 이번 주에 나 되게 바빴어. 그래? 어, 알았어. 어? 어쩔 수 없지 뭐. 너로 밥 벌어먹고 산다는데. 야,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주초에 선곡했는데 수요일날 봤지? 목요일날 봤지? 아, 목요일날 안 봤구나. 금요일날도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바빴지? 왜 나한테 핑계를 뒤집어 씌우냐? 하여튼 뭐가 야근은 아니었는데? 새끼. 야, 수요일날 보고 그 앞에는 안 봤나? 어쨌든 나 내일 방송도 준비 하나도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지. 대본도 안 읽었어 나. 잘했어. 그렇게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 톰 크루즈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누워서 침상에 실려가지고 가면서 이 노래를 막 결랄하게 불러 막 아,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있어. 그게 이 노래 가사가 그렇듯이, 만약에 우리 중에 신이 있다면 뭐 신은 좋은 거예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 극 중에서 톰 크루즈가 부른 장면은 약간 자조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심하게 다치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부르는 그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극중에서도 다른 장면에서도 아마 한번 나왔을 거야.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묘한 곡이라서 내가 보통 그 음악에 그 정도로 집중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화 음악을 들어도 기억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 영화는 나 같은 그 귀가 뻥 뚫리지 않은 사람도 선호곡이 와서 꽂힐 만큼 되게 좋은 노래가 많았어 가지고 이 노래 같은 경우도 야, 그건 그냥 취향이지 귀가 뻥 뚫리는 사람과 귀가 뻥 뚫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야. 아니 근데 영화를 보다가 노래가 나오는 부분은 난 많이 놓쳐. 잠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놓치거든. 그래서 음악 그 영화에 대해서는 좀 더 기억을 가지고 하는데 음악에 대해서는 짧게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분명히 좋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악이 되게 좋다고 생각되면 짧게 나와도 그걸 캐치해서 듣잖아 보통. 다시 찾아 듣잖아. 근데 대체로 그러지를 못했던 편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지. 근데 이 노래는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Ladies and Gentlemen in Floating Ship. We are floating in, in space. 그거처럼 되게 많이 따로 들었던 노래라고. 그거 원곡이 있지 않나? 이 사람이 원곡이야. 아 그래? 이 사람이 아.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감독 마누라인가 그래? 아. 감독 마누라가 만든 노래를 많이 썼어. 그 감독이. 돌리막기라고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이유를 얘기할 차례가 됐지? 야, 피크 친다고. 피크 친다고. 피크 친다고. 네가 편집을 하는 나의 수고를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럼... 때리냐? 아, 이건 때리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때리는데? 이것도 때린 거야? 알았어. 안 때릴게. 무슨 이유? 무슨 이유는? 오스틴 파워 2에 닥터 이브리 미니미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거든. 닥터 이브리는 제대로 된 그랜드 피아노로 치고 미니미는 실로폰 소리가 나는 조그만 피아노로 이렇게 해서 띵띵띵띵띵띵 이러고 하는데 닥터 이브리 노래 가사를 기억해. Well done. Very good. Dr. E, that was fantastic. Thank you. 가사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장난으로 한 거지. 곡 내용, 그 가사가 진지하니까. 가사가 진지하니까 그게. 아니, 근데 닥터 이불이 약간 들떨어진 애긴 해. 그래서 One of us, 닝닝닝,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치긴 하는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그 영상을 봤을 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장난적인 약간 그런 걸 봤어. 그래서 아 노래가 유명하긴 했나 보구나. 딴 데서도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거든. 딴 데서 소개를 받거나 어디서 나오거나 뭐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유난히 퇴근길에 이 노래 막 듣고 막 그 전에 그러니까 나는 원래도 그 네가 얘기한 아메리칸 가즈 전에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중에 섞여 있으면 섞여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숨어 있던지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런 상상도 많이 했고. 왜 그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환상 특급이라는 알아? 알아.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거 좀 무서웠잖아. 무서운 내용도 있었고 안 무서운 내용도 있었지. 약간 이렇게 막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난 지금 머릿속 섞였는데 어메이징 스토리랑 다른 거지. 달라. 어메이징 스토리는 먼저였지. 환상특급은 조금 더 섬뜩한 내용이 많았고 어메이징 스토리는 조금 더 유하지. 그리고 그게 피크로 올라가면 일본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나오지.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섬뜩의 결정체로 많이 나오지. 나 그거 싫어. 근데 굉장히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재밌게 봤고 환상특급 같은 경우도 거기서 또 굉장히 재밌게 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지? 그 흑인 배우? 그 모리건 모건 프리먼? 아 모건 프리먼. 우와. 왜? 이건 거의 내가 너의 뇌를 읽을 수. 그러니까 내가 말 하는데 네가 노래를 맞출 정도로. 모건 프리먼이 딴 영화에서도 신으로 나왔지만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출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환상 특급에? 아 그래? 근데 어쨌든 환상 특급에서도 옛날에 그런 소재가 나왔었거든. 신인데. 거기서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존재가 갑자기 일반인들한테 접근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일으켜지는 뭐 그런 내용들. 너 도그마는 봤냐? 아니 안 봤냐? 도그마는 뭐야? 갑자기 왜 이름이 헷갈리지? 무슨 스미스인데? 샘 스미스. 아니, 그건 윌 가수고. 스미스. 아니. 감독 있어. 몰레츠하고 도그마하고 베네플렉하고 친하고 에어로 스미스. 아, 죽여버린다. 케빈 스미스. 근데 기억 못하게 하려고 막 던진 건데. 케빈 스미스. 그 와중에도 기억을 해내다니. 원래 이거 선곡할 때 넣으려고 했던 노래가 있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 영화도 재밌게 보거든. 다 썼거든. 케빈 스미스 영화 중에 도그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예수의 직계손이었던 거야. 그래서 벌어지는 막 천사 나오고 막 되게 기상천외한 병신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야.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 기억해놔야겠다. 앨런 링맨이 거기 천사로 나오는데 올해였나 작년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 스네이프 교수. 근데 자기는 겉보기엔 남자인데 생식기가 없다 그러면서 바지를 싹 벗어서 보여주고 막 여자가 막 기겁하고 하지 말라고 막 이랬더니 천사라서? 이거 보려고 난 중성이라고 막 그런 장면 있고 재밌는 영화였어. 천사가 중성인가? 그렇답니다. 그래? 그 설정상으로. 근데 목소리 되게 근엄하잖아. 중성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바지를 훌러덩 내리면서 없다고. 아, 뭐 할 얘기 까먹었어. 좋아하는 영화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 난 좀 너에 비해서 좀 가벼운 것 같아.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도. 나 근데 되게 나는 이것저것 보는 편이거든. 나 어렸을 때는 톰 행크스 좋아해서 미스터 빅이나 빅. 빅. 터너 호치. 와, 너무 좋다 하면서 재밌게 봤었어. 그럼 뭐 캐스터웨이나 뭐 로맨스 코미디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난 어지간한 코미디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 로맨스 코미디를 포함해서.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의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얼마나 호감인가가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캐릭터들인가가 중요하지. 로맨스 코미디라고 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로맨스. 아, 난 못 봐, 못 봐. 막 노트북 이런 거 못 보겠어. 아, 근데 그러고 보면 로맨스를 좀 보기도 했었구나. 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여자애랑. 그거만큼 좋은 게 없지, 연애할 때는. 로맨스만 보는 것만큼. 난 안 봤는데. 너는 취향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래? 비포 선라이즈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터널 선샤인을 같이 본 남자는 있는 것 같다. 그렇지, 그건 코미디는 아니지. 그냥, 그냥? 그건 근데 좀 더 판타지에 가깝지. 그렇지. 네가 바그다드 카페 얘기를 한 김에 다음 노래 선곡이 끝났어. 뭔지 알아? 뭐? 모른단 말이냐? 그거겠지. 뭔데? 소리 어떻게 해? 근데 바그다드 카페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 아 몰랐구나. 가수가 같은 사람이야? 아니. 근데 같은 감독 영화야. 아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아 비슷해? 어, 아니 그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이 아, 약간 그래? 그런 느낌이 어. 물론 노래도 약간 그치? 그런 그 같은 느낌이. 같이 부른 그,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이제 많이 아, 오는데 아. 취향이 그런. 네가 알고 얘기한 줄 알았어? 아, 몰랐어. 소오름 한 번씩 소오름 소오름 소오름 소가오름 개드립 나도 모르게 소가 계단 올라가는 그 사진 혼자 생각하고 개드립 아니야 그거는 소가 이렇게 제주도 오름을 오르는 거야 계단 올라가는 걸 아, 그래? 케이드랭이라는 사람이 부른 베어풀스라는 노래야 맨발 이 영화가 연어알이라는 영화인데 그건 국문명만 연어알이던데? 살몬베리 응 살몬베리는 알이 아니잖아 딸기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살몬베리가 어.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과일이야? 미국 북부에 사는 딸기 한 종류야 아 뱀따, 그래? 뱀딸기처럼 이렇게 알갱이 알갱이 근데 걔가 그런... 연어알처럼 생긴 건가? 아니야 근데 왜 연어알이랑 살몬이 왜 붙어? 근데 나는 그 영화를 내용을 안 봤지만 내가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스토리라인에서 그거를 의역해서 가져온 의역 제목이라는 거지 연어가 회귀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제목을 붙은 것 같다 난 스토리지를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도 조금은 찾아왔어 나는 이거는 영화를 정말 한 번 봤어 딱 한 번 봤어 본 이유도 단순해 케이디랭 때문이야 케이디랭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고 굉장히 좋아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란 말이야 근데 레즈비언 중에서도 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남성적으로 행동하는 부치였다 부치 아 그런 용어가 따로 있었나 처음 들어본다 어 부치라는 말인데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게 음악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김진경이라는 작가가 있어 만화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들이 굉장히 멋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자주 작품 안에서 케이디랭 얘기를 했어 그리고 케이디랭이랑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케이디랭이라는 가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김진경도 작품들 속에 보면은 그 레즈비언 코드가 늘 있거든 주로 거의 주인공들이 여자애들이고 뭐 아예 대놓고 뭐 작가 최하인가? 어 뭐 부치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도 내기도 했고 캐딜링을 알게 돼서 그때 인터넷 초기 또 인터넷 초기 얘기를 많이 한다 오늘 찾아봤는데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남자인 거야 완전히? 완전히 남자인 거야 그리고 꽤 잘생긴 남자인 거야 약간 느끼하지만 꽤 잘생긴 야 근데 이 목소리가? 어 목소리는 완전히 목소리 너무 좋잖아 약간 성악하는 사람 느낌도 나고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고 되게 편하게 노래를 부르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또 노래를 찾아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멋있네 근데 캐디랭 때문에 본 영화였고 퍼시 에들론 감독 바그다드 카페 그 사람 거고 내용이 아마 알래스카 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케이링이 여기 주연을 하기도 했거든. 그 동네 이제 아기 때 버려져가지고 되게 무뚝뚝하다 그래야 되나? 감정이 거의 없다시피 감정 표현이 거의 없다시피 한 험한 일을 하는 아저씨가 키워. 그래서 얘는 겉모습은 완벽한 남자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것도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어. 약간 이상한 이방인 같은 애야.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근데 그 동네에 도서관에 어떤 독일 여자가 이주해서 와가지고 사서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끌리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나이 도서 사서로 일하는 여자는 나이가 좀 둘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나이가 좀 있는 여잔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캐릭터 카츠비였을 거야. 그 캐릭터 이름이 카츠비였는데 남자라고 생각했다가 청년이라고 생각했다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 감정성 같은 게. 근데 캐릭터는 남자인지 자기가 여자인 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장면도 나와. 그 로즈 그 나이 많은 여자 이름이 로즈 위타거든. 그 여자가 자기가 여자라는 거를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게 있으니까 거부하는 듯한 그런 게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알몸으로 서 있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뭐 그러니까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봐갖고 정확하게 모든 게 잘 기억나진 않는데 되게 지루하고 그냥 뭔가 어려운 영화였어. 근데 몇몇 이미지랑 이 노래는 되게 깊이 남았어.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보통은 영화음악에 꽂히게 되면은 아까처럼 영화나 배우나 음악 이렇게 딱딱 꽂히게 되는 건데 이건 근데 온전히 케이리랭 때문에 보게 된 거였고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건 케이리랭의 어떤 표정들과 도서관에서 나체로 서 있던 거랑 그리고 이 노래 그리고 막 끝없이 겨울 막 이런 느낌. 약간 나는 노래 들었을 때 아까도 그래서 말한 거지만 이제 바그다드 카페가 생각이 나고 바그다드 카페 주제곡도 되게 그 테마 그 노래도 되게 좋아했는데 넘나 처지는 거라서 가져오진 않았지. 이거잖아. 가끔 새벽에 이렇게 4시에 있다가 그 노래 이렇게 딱 틀잖아.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 귀신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새벽에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던지 뭐든지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 노래를 틀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방이 아니고 이제 딴 데로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줘. 되게 그 노래 분위기도 되게 묘하고 그래서 이 노래 들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근데 영화는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 그 짧은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도 횡설수설 하잖아. 뭐 이렇게 버려져서 키워진 애랑 나이 많은 여자가 도서관에서 만나서 막 이러면서 믿을 것도 없이. 아니 근데 가끔 근데 뭐 장르를 안 가리긴 하지만 그런 영화가 되게 좋을 때도 있어. 항상 그런 영화를 보는 건 아니지만 뭐 프랑스 영화 뭐 되게 단조로운 영화도 어쩔 때는 그게 땡겨. 보기도 하고. 우리 갈 길이 멀어. 근데 노래, 시간이 많지 않아. 노래 많이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직이야? 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아직이야. 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하나 둘. 나 노래 세 개 했고 너 노래 두 개밖에 안 했어. 그럼 네 노래를 하나 하고 끝내자. 아니야. 그걸 네 걸 두 개 해야 돼. 아니야. 왜? 왜냐면 네 걸 두 개 해야 돼. 왜? 아니 네 거를 네 거 두 개를 해야 돼. 왜? 왜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토로 선생님 봤는데. 아 바빴다며. 목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뛰어. 왜? 네가 일단 두 공연 성공을 했잖아. 근데 나는 그 원래 이터널 선샤인의 내용을 알았어. 내용을 알았는데 본 적은 없었어? 본 적은 없었어. 아 근데 그래?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내용 들은 거랑 보는 거랑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다. 그리고 그게 작년인가 재개봉을 했어. 그래. 그래서 아 이건 봐야 된다고 가지고 있었어. 근데 네가 그걸 두 곡이나 성공을 해갖고 또 백의 노래는 그거를 에센셜 해놓은 거잖아. 그렇지. 볼 수밖에 없었어. 알았어. 풀자. 내가 아무리 바빴지만 그거는 준비를 했어. 아 기쁘다. 잘 안 눌려. 선샤인이라는 이터널 선샤인 포 더 스팟리스 마인드라는 원제를 아 언제 그거야? 어. 이게 무슨 시였나? 거기에서 따온 거라 그랬는데 아 그래? 난 제목이 왜 이터널 선샤인일까? 왜 선샤인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했거든. 선샤인이라는 게 러브하고 동급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가? You're my sunshine처럼 You're my sunshine처럼 그렇지 영원한 빛이 어쨌든 내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영화를 퇴근하자마자 이제 보고 아 참 좋은 영화네. 되게 좋은 영화지. 되게 집중해서 봤어.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그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원래도 좋아하지만 그런 교차 편집을 좋아하지만 이거는 알치당초 그걸 노리고 들어간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 뭐야?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 기억 지워주는 그 회사 이름은 뭐라고 뭐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어. 자주 언급되진 않아.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이미 고객이었지. 그런 것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끌림이라는 게 난 욕망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아 욕망이라는 게 그거를 지우고 싶어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짐 캐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 정도 전국 전국은 별로 못 봤던 것 같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다른 전국도 있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전국이 있긴 있어. 그냥 뭐 전국이라고 하면 나는 트루먼 쇼 정도? 트루먼 쇼는 전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전국에 가까운 캐릭터일 뿐이지. 그냥 영화에 깔린 얘기를 좀 해볼까? 뭐? 영화에 깔린 얘기를. 어쨌든 네가 선곡해온 노래니까. 미셸 공드리를 좋아해. 아, 좋아하지. 나 미셸 공드리 좋아. 나는 영화를 미장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의 요소 중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연기력을 좋아하는 사람, 대사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난 이제 미장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미셸 공드리 전에도 좋아했고. 미셸공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는 다 본 것 같아 나는. 뭐 가장 최근에 무드 인디고까지 수면의 과학이랑 비카인드 리와인드랑 이거랑 이거는 사실 친구랑 밤을 새면서 DVD방에서 영화를 막 두 편 세 편씩 보던 게 우리의 그 이벤트이던 시절이 있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걸 했어. 거기에서 한참 제일 졸릴 시간이잖아. 한 3시 이럴 때. 이제 이 영화만 보고 조금만 버티면 첫 차가 있으니 집에 가면 된다. 이런 시간. 거기에서 마지막 타이밍에 본 영화야. 근데 영화가 그렇게 졸릴 때 보면 미친 듯이 졸리거든.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졸려서 너무 졸린 시간이라서 조각조각 그냥 계속 끊어지는 느낌이야. 네가 말한 그 교차 편집 때문일 수도 있고 멍 때리고 보면 놓칠 수 있지. 어느 순간순간 계속 끊기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근데 계속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몇 개가 계속 남아있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다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제대로 보고 나서 둘이 한동안 그랬던 영화야. 되게 어떻게 희박하게 기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 그거를 가졌다. 그 상태였으면 이해를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 잤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졸기 시작했는데 막판에 막판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기억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기억에 끝까지 갔을 때 얘네가 처음에 만났던 몬타우그였나? 거기 바닷가에 있는 집에 갔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케이트 윈슬렛이 Remember Me 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야. 그거는 제대로 봤거든. 그러고 나서 둘이 다시 만나잖아. 기차역에서. 근데 그거 보는데 처음에서 다시. 나 이거 다시 봐야겠다 싶은 거야. 그 무너지는 집 안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그 대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영화를 제대로 안 봤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와르르르 해. 그게 왜 와르르르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대사를 했던 그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실제 그 주인공이 아닌데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오류거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오류야.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의사가 나는 지금 당신의 상상 속의 인물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주냐고. 그렇지. 그 사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딱 정말 딱딱하게 말하면 그 말도 오류거든. 본인은 그거를 자각했다는 얘긴데 사실 그럼 주인공은 자각을 하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가 그 남자의 기억 속에서 하는 말은 남자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절실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 절실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가 좀 좋아서 그냥 단순히 시점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그래야지 100% 그 순서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지. 근데 어떻게 따지면 영화니까 그럴 수 있는 라는 게 나는 사실 더 속상해. 영화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슨 얘기야? 그 이제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게 현실이었어도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 저 상황이면 나였으면 다시 안 만나. 사실은 새드엔딩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보통은 그렇지. 그렇게 괴로워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의 사랑이었으면. 마지막에 다시 합치는 부분에서의 논거가 좀 사실은 약하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또 그럴 건데 괜찮아?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다시 반복되더라도, 그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더라도 우선은 기쁘잖아. 그럼. 지금은 행복하잖아. 그 순간에는 그걸 떨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 그렇게 살아간 기억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연애의 왕으로 찍혀있는 느낌이긴 한데. 따봉. 아, 별로 내가 사랑을 해봤다고는 기억하지 않아.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랑 마음이 맞는 상황에 있었다 정도지. 사랑이라고 네임택을 붙여버리면 내 자신이 너무 비겁해서. 사실 나는 남자 여자 사이에 사랑 별로 안 믿거든. 그 말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말 같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해. 그리고 내 친구를 사랑해. 근데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나? 그건 모르겠어. 아, 네가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우는 거지 그거는 사실. 그런가?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도망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 말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해. 그래서 그 케이트 윈슬렛이 차라리 I love you나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 장면이 더 싫었을 거야. 근데 Remember Me 하니까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그게 물론 짐 캐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여자였지만. 'Give you a sign. Don't put it, call it off. Can you hear me? I don't want this anymore. I want to call it off. Got it. Tangerine. Oh, God. Come on, we gotta go. Go on. Go.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Here I am. Get in that truck. I still thought you were going to save my life. Even after that. I know. It would be different if we could just give it another go round. Remember me. Try your best. Maybe we can. I ran back to the bonfire trying to outrun my humiliation, I think. Was it something I said? Yeah. You said so go. With such disdain, you know? Oh, I'm sorry. It's okay. What if you stay this time? Pat walked out the door. There's no memory left. Come back and make up a goodbye at least. Let's pretend we had one. Bye, Joel. I love you. Meet me in Montauk. Is love, love, love. And I know is yo, 영원의 마주침. Yeah, 영원의 속삭임. Y'all know what it is. It's L-O-V-E. 자, 눈을 크게 떠 그녀를 보기 위해서 짧게 흔든 눈길이 오래도록 남아서 그녀는 내가 봐도 아주 화려했었고 난 그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네. 이런 내 소박한 가슴에 불을 지핀 게 무슨 죄길래 그녀는 다른 색이네. 이런 오늘도 다른 색이네. 그렇다면 내일 역시 또 달라지겠네. 나보다 더 멋진 사람만이 알텐데 왜 한심하고 바보 같은 나를 택했대. 너를 좋아하고 원하는 남자도 많은데 왜 그들과 밤을 보내면 나를 찾는데. 아 괜찮아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아픈 기억들만은 모두 지울래. 너를 용서할 수 있어도 이 기억은 안 돼. 미치도록 슬프지만 이제 그만 안녕해. 내 속에 Eternal sunshine 지고 지워도 내 안에 그대가 널 볼 순 없어. 기억 속에 Eternal sunshine